이럴 때를 보면 나 어리기는 한가 봐. 눈앞에 두고도 어찌 할 줄 몰라. 어떻게들 사랑을 시작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사람들 말해줘요. 언젠가 그녀 손을 잡아 볼래럴까요. 감은 두 눈이 이렇게 사는 날 도와줄까요. Hello, hello, oh, oh. 나름대로 용기를 냈어요. Hello, hello, oh, oh. 잠시 얘기할래요. Hello, hello, oh, oh. 내가 좀 서툴지 몰라도 Who knows, 어쩜 우린 잘 될지도 몰라. 내가 다가서야 하는지 좀 더 기다려.